라진 울라지보스토크 국제관광선 만경봉호가 저로 두 나라 공동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만경봉호 출항식이 17일 라진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라선시 이민위원회 관계부문 일꾼들과 청진주재 러시아 연방 청룡사를 비롯한 러시아 손님들, 관광객들이 참가했습니다. 출항식에서는 축하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어 만경봉호가 울라지보스토크항을 향해서 출항했습니다.